너는 나의 star. Oh, oh. 하루가 지나가 같은 꿈을 꾼 거야. All of my dream. 별빛에 비친 너의 모습 보면 떠르기 어렵잖아. 나 말야 I do. 하고픈 말이 있어. Something to say. 우리만의 얘길 들려줄게. 있게 날 안아줘. 너는 기억해.